그대만 사랑했던 채로 기다리네요. 비라도 내려오면 찾아올까봐 너무나 사랑했던 까닭에 미운 줄도 모르고 밤이면 창에 어린 그댈 두고 그려요. 무슨 사연이 남아서 그리 울먹이는가. 내가 미웠던 한 사람 아주 가고 없는데 사랑아 내 사랑아 목마른 나의 꿈이여 아.